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 기뻤던 사랑스러운 그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돌아보며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그러나 성령 안에서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또한 듣는 자들이 오직 영적 분별과 성령으로 진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음에 그 말씀이 역사신다는 것처럼 그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 또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진리만 증거할 수 있도록 너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것은 너가 아니여 성령이라 했사오니 그 말씀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양률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당에 하나님이여 축복으로 영원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종교개혁 500주년 해왔고 여러가지 그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다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오직 성경 그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그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설교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암흑의 시대 그 중세 교회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부가 찬란했고 또 아름다운 예술과 또 그런 그 성전의 화려함, 그 지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예술의 그 작품이 그 성전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 그런 화려한 그런 극치적인 그런 화려함과 부유함과 어떻게 보면 그 음녀가 금과 보석과 아름다움과 그런 것들을 취한 것처럼 그 중세 카톨릭 교회의 그 타락은 그런 그 하나의 성전이 그런 금과 아름다운 보석과 부로 그 취해 있는 그 음녀의 모습처럼 그런 화려함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 화려한 교회를 보십시오. 이 부유한 교회를 보십시오. 아, 이거 하나님의 은총과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한 그것을 들은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이런 돈과 이런 물질과 이런 그런 많은 화려함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그런 화려함을 보여주고 그런 물질적인 것과 돈의 그런 후원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금과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을 잊게 대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는 그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자녀된 권세와 그 베드로의 그런 권세의 말씀을 이 교회가 이 시대가 잃어버렸다라고 한 신학자가 또 한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 다시금 얘기하지만 신앙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부분을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런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는 강화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그 듣는 분들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상호 보완적이며, 좀 어떤 그 강조를 할 때 그 강조점을 잘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물질과 또한 복과 은혜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부와 생명과 또한 그런 부와 생명과 그런 것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러나 핍박을 받게 된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그런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요. 그 내세에서 영생, 하나님의 그 복,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 그러니까는 그 믿음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또 그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런 많은 권세가 나타나는 믿음의 화려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믿음 안에서는 자기의 그런 모든 그 권세, 권력,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한 모세, 그 다음에 구차히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순교자의 모습, 그 처절한 그 순교와 고난과 아픔의 모습이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모습에는 양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천국을 침노하노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과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과 부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그 본질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교회여, 너에게 예수의 일을 맡겼으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움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베임과 순교와 굶어 죽는 것과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것들, 예수를 신했을 때의 그런 카타쿰,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세상에서 쫓겨나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참여하는 모습들. 이것이 믿음의 양면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근본적인 그 믿음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서 있는 그 자체, 본질, 곧 욥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리이다. 욥은 부유하고 잘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홀로 서 있으며 또 그분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며, 그래서 믿음을 그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참 그 알기 어려운 비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내가 내 종한테 시켰다고 그 종이 그 일을 했을 때 그 종이 나와서 내가 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겠느냐. 그 종이 나는 무익한 종으로 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 믿음이 커질까요? 질문했는데 나는 무익한 종으로 쏘이다. 이게 믿음이 커진 거랍니다. 이 비유를 들어줍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믿음이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의 하나의 그런 믿음 생활 안에서 하나의 복의 한 면이 드러난 것이지 그 자체가 믿음이 큰 거고 그 자체에 매몰되면 잘못된 기복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자는 너무 극단적으로 아 목숨을 바쳐야지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 자기 자식들과 아내는 하나도 안 챙기고 다른 사람들은 먹이고 세워주고 챙기고 그래서 가족들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아내하고는 관계가 안 좋고 딸하고 관계가 안 좋고 그런 일이 한번 유명한 그 신학자 분 한 분이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것들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뭐라 그럴까요? 순수히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서 있는 그 자체.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 안에서는 병이 낫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한 나라가 구원받기도 하고 이런 화려함과 또한 너는 어딜 가든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귀히 여기시나니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고 채워줄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더하시나니 또 십계명의 그 복처럼 그런 그 한 그 부모를 섬긴 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런 복에 대해서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죠. 율법에 순종한 그 복에 대해서 신앙에서도 또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한 이런 화려한 부 이런 능력 구하십시오. 따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고난받고 가난하고 적은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가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도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한쪽은 부유하고 먹을 것이 넘치고 화려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너가 헐벗은 것을 알고 그 돈을 사서 너가 옷을 입고 너가 눈 먼 것을 알고 그 눈약을 사서 눈을 그것을 발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그 중세의 그 화려함과 그런 것들을 그때 시대에서는 이건 복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하나님을 섬겼더니 우리 이 교회를 봐. 근데 오히려 그거는 암흑시대였고 그 안에는 진짜 끔찍할 만한 부패와 더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곰고 터지고 터져서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시대에 성직자 매매가 흥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한 도시에 그 인구 비례로 20명당 한 명이 성직자일 정도로 성직자의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 성직자를 매매해서 샀습니다. 사고 나서 어떤 계약을 했냐면 면제부를 내가 지금 팔 것이니 면제부의 50%는 자기가 갖고 50%는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교황청에 내는 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터져서 그 일이 그 영향으로 해서 95개조의 반박물이 생기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이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점점 퍼지게 돼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교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 한 명씩 얼마? 그리고 지금 성직자가 10만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매년. 지금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형상 같지만은 해외에서는 오히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군소 신학까지 다 따져서 10만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도덕성,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그런 자질, 지적인 능력, 그다음 도덕적인 능력,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검증들이 있어야 되고 목회를 하려면은 대학교 4년, 그다음에 신학대학원 3년, 그리고 적어도 2, 3년에 아니면 길면 한 7년, 5년에 그런 사역의 장에서 사역자로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한 10년 이상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한 사도를 세울 때 3년 반 동안 교육하시고 자기 삶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려주시고 또 꾸짖으시고 그런 제자와 과정을 이렇게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무려 10년 동안 교육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그냥 안수 딱 해서 뭐 다운로드 받듯 그냥 딱 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40일 동안 기도해서 갔다 와갖고 성경 다 통달했다. 맨날 이단만 쫓아다니는 그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풀었다. 구원파. 누구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 구원파. 자기가 나와 성경을 통달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려 10년의 교육과정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안수하시는 모습들 오늘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와 항상 함께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또 어떻습니까? 또 주위 사람들이 다 인정하며 그 교회 공동체들이 인정했으며 그리고 예수와 함께했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런 자를 그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들 그러면서 기도하며 무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하고 뽑기를 해서 뽑았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그 성경에 뽑기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과 택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가지고 그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뽑기를 해서 그런 무슨 투표라고 보다도 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 사도 중에 한 명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검증들, 확실한 검증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또 고난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을 팔로워 쫓아다녔고 그런 자들을 교회 공동체가 뽑아서 스스로 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요. 여기 그 두 명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그 사도를 뽑는 모습들을 말씀에 응답하여 뽑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중세 그 암흑 시대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우리는 신중세 시대로 전환하는 시대다. 미끄러지고 있다. 그 중턱에 서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인구 20명당 한 도시에 20명당 한 성직자가 만큼 성직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만 이상이 한 해에 나옵니다. 그것도 검증된 것이 아니라 한 6개월 만에 되는 뭐 1, 2년 만에 되는 그러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군소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 그래서 사람을 모이기 위한 목적,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를 세우는 그런 신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하나님 손길 안에서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세시대의 그때 모습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한 그 성직자 매매, 지금 뭐 교인 한 명당 얼마 해서 매매가 막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은퇴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함부로 그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또한 바라봐야 됩니다. 대형교회에, 제가 봤을 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100%가 다 세습했다. 뭐, 과장해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대형교회만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중소형교회까지도 거의 세습이 한 굉장히 그 퍼센트리 높은 걸로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자기 자식이 없기 때문에, 뭐, 혹시 자기 자식일지도 모르죠. 그 수도원이나 그런 데 보면은 아기가 많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조카나 자기 친척들. 그런데 이게 세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유명한 목사는 이제는 돈이 들어오는 곳을, 돈이 들어오는 데나 좀, 교회가 좋은 데 있잖아요. 그걸 두 개씩, 세 개씩. 한 목사가 그것을 두 개씩, 세 개씩 그것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두 개씩, 세 개씩 담당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세에. 아, 성직자 수가 많아지고, 또 성직자 매매 등이 일어나고, 또 잘못된 구원관, 그래서 면제부라는 그런 것들을 팔고 돈을 바라고 화려함과 그 많은 물질과 그런 금과 보석으로 또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로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 중에 그 사랑의 교회가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은 저의 그 설교의 멘토며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말 함부로 하기 좀 그렇지만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목자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가 붕대기도 합니다. 지금 그 신중세 시대처럼 똑같은 형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뭐 그 옛날 한 몇 년 된 것 몇 년 되지도 않았죠. 통계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통계 보면 기독교가 어느 정도 부흥됐다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100만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며 이단이 100만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8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부흥되고 있다고요. 교회는 더 화려하게 세워지고 있고 오히려 그 교회 빚이 9조인가요?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대형교회나 교회마다 빚 갚는데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모든 돈을 쓰기에 바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하고 제가 만났었는데, 개척교회를 이제 순방하면서, 한 목사님 말했는데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교회보다는 적지만은 이것을 쪼개서 선교나 다른 것을 후원하는 이런 작은 교회가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라고 난 믿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통계상에서도 신기하게 99%는 뭐 미국, 미국, 뭐 필리핀, 기독교인과 높은 데에 거의 99%가 다 쓰고 있고, 미종족 국가에게 쓰는 선교비는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종족 국가에게 그런 12지창이라고 하죠. 거의 기독교화 되지 않는 곳에 나간 그런 선교사는 2.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1%만 거기에 선교비로 쓰고 지금은 선교비도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려해지며 점점 더 화려해지며 웅장해지며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며 이럴 때 다시 신중세시대의 암흑시대가 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살찌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들이 회심하여 구원에 이른 것입니까? 아니면 위치 이동이며 그런 것입니까? 통계상 보면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이 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건강한 살이 아니라 퉁퉁 불어 터진 살입니다. 이런 와중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과도기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팟캐스트를 들어보면 뭐 대형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뭐 한다 그러죠. 유럽을 보십시오. 스펄전의 목사님이 그 많은 영혼들,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교회 중에 다 없어지고 한 교회 남았습니다. 한 교회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내가 무슨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 데살로니카 교회를 세웠다, 어떤 신학자는 100교회 이상을 개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상급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나의, 하나님의 복음을 그 신비에 너에게 썼나니, 바로 너희들이 나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상급이다. 어떤 교회, 어떤 부분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그 신비에 쓴 그 성도 한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위기입니다. 빠르면 10년, 대형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무섭게. 대형교회든 뭐 밑에 교회는 뭐 중소형 교회는 말도 아니겠죠. 늦으면 20년. 이렇게 나가다가는. 그런데 매스컴에서 기독교가 부흥됐다고 떠들고 앉아있고 11조가 뭐냐 이중직이니 뭐 헌금이 어떻고 여러가지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그 매스컴이나 그런 데 이렇게 보면 대형교회나 작은교회를 하나의 대칭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신비에 세워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서 그 역할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또 작은교회는 작은교회로서 솔직히 작은교회, 대형교회로 그 기독 그리스도 안에서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요 자기 자녀들을 봅니다. 한 영혼에 새긴 그 신비가 내 하나님 앞에 자랑이다. 그 바울의 그 관점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할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한 영혼을 향해 나갔을 때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으며 그때 시대의 전세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뭐 바울이 이중직을 했습니까? 나는 이중직했다. 나는 직업이 두 개야. 아닙니다. 나는 자비량한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권이었겠느냐. 오직 하나님께서는 복음 위해서 너는 이것을 먹으라. 복음을 위해서 살라라고 명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헌금과 후원과 나를 도와라.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같이 돕자. 같은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하나로서. 성경에서는 어디도 주의 종과 하나님을 세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독자로 세운 자를 이중직을 얘기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새 이중직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대가 이해는 갑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먹고 사는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서 목회도 하지만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중직은 아닙니다. 그럼 목사 안수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자비량이라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남든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자꾸 이중직을 떠들까요? 왜 대형교회니 작은교회니 나눠서 작은교회가 아름답다. 대형교회를 깨야 된다. 대립적 관계가로 그렇게 유스나 특히 유스엔조이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깨는 방향, 회개와 하나됨과 세워줌과 서로가 서로 작은 자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그런 작은 능력으로 내가 내 일을 했도다. 하나님의 보신 그 관점 안에서 영혼을 서로 바라보며 또 큰 교회는 또 많은 그런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그들의 하나님의 세우심과 헌신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움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한 영혼이 살아나며 많은 영혼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또한 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물질적으로도. 11조의 전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누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11조의 그런 역사적 선교사 안에서의 전통 때문에 지금 1,000만의 영혼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800만의 영혼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기는 조금 먹으면서 쌀을 퍼가서 교회 목사님을 먹였기 때문에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물질의 헌신, 삶의 헌신, 그 중에 하나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11조였고 또한 새벽기도였습니다. 근데 요새 괜히 의롭다고 하면서 떠드는 것이 11조가 뭐 성경적이 아니라는 등 뭐 헌금봉투를 내는 것 저쪽 얘기하면서 그리고 뭐 새벽기도가 뭐 잘못됐다는 등 뭐 어떤 사람은 주일까지 얘기한 주일 성소까지 율법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유지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축복이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많은 안 좋은 모습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마 현재도 또 미래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참된 구원의 복음인 믿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직 그 은혜로 돌아간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거기로 돌아갈 때 다시금 생명은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새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대형교회와 작은교회의 그런 대립적인 것들, 자비량 선교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이중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들, 11조와 헌금 등에 대한 부분들을 까면서 무슨 자본주의니 물질을 밝힌다더니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헌신과 11조의 역사적 전통과 헌금으로 세워진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의 강화와 창조과학의 정체들, 신실한 영적 거성들의 소천과 또한 인본주의적 세습들, 또한 동성애와 낙태, 그 터인 진화론, 이런 것들의 거대한 물결이 기독교 안에서 세상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세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잘못하면 제가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신앙 양심상 저는 이제 제 안에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습은 반대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제 감정적으로 세습하는 교회에 대해서 약간의 그 분노와 좋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성경에서는 뭐 아들이면 안 된다, 또 뭐 누구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이렇게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예수의 부활에 증인된 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인정한 자, 그래서 추천받아서 두 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 두 명을 기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 맡기고 그 중심을 모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또한 그 뽑기를 통해서 한 명의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저는 한 3명 정도 그 목회자들이 뽑은 한 명, 그 다음에 직분자들이 뽑은 한 명, 또 성로들이 뽑은 한 명이 이렇게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3명 정도를 아주 치열한 검증 가운데 요새는 뭐, 이야 참 지금도 뭐 학위를 속이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지금도 그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재산이 많고 뭐 교인이 많을수록 학위도 속이고 저 여러 가지 속여서 그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고 또 총회에서 그 통과돼서 그래서 한 담임이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을 그게 나중에 밝혀져 갖고 싸우고 교회 갈라지고 아직도 법적으로 처리 안 됐습니다. 아, 이게 한 담임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부유하고 물질이 많고 또 교인들이 많아서 교회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자들이 이런 악한 자들이 들러붙는구나. 더러운 세력들과 당을 지어서 교회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 신실한 성령의 사람들 안에서의 그런 교회 안에서의 인정들, 그 다음에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했으며 또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본 참 신앙의 이런 검증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고 그 교회의 그 검증 안에서 또 스스로 뽑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스스로 그 검증 안에서 뽑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이런 아름다운 균형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사나 사도 이것은 어떤 그냥 다운로드 받듯 뻥 40일 기도하고 또 뭐 비행기 타다가 자기가 안수해갖고 나는 목사 됐어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의 10년 이상의 훈련과 예수님과 함께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열두 사도로 세우시고 또 열두 사도와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서로의 인정 안에서 또 직분자를 세우고 또 그 직분자에게 안수하고 그런 교회와 사도의 인정 안에서 또 성령의 감독자를 세우시는 것처럼 또 성령의 역사 안에서 또 세워주고 이런 질서가 또 이런 지혜와 이성 잘 아십시오. 우리는 합리와 이성 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자, 이런 표현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함께하면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곱 가지 영의 표현 중에.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과 영적 분별력과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너를 비워. 그리고 너가 없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뜻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나서면 아 내가 하면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지성과 지혜와 이성과 합리와 이런 것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 인격성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며 말씀 많이 아는 가운데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또 자기 그 율법적으로 보면 다친 사람이 죽은 걸로 알고 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나갈 때 그런 여러 가지 그 율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안 하는 그런 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가 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를 세워주고 돈을 주고 이거 휴머니즘 아닙니까? 지금 보면 아 그럼 인본주의야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인간성 더 인간다워지는 더 자신다워지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된 본질의 인간성과 자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살아나야 됩니다. 비우는 게 아닙니다. 텅텅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 예수가 있어. 아닙니다. 그냥 바보입니다. 아, 제가 표현을 너무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생각하십시오. 치열하게 말씀을 보시고 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뜻인가 고심하십시오. 헌금 내면 말씀이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닙니다. 아 이 헌금이 진짜로 주의 영광에서 써지는가 성령에서 너 전부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11조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짜 주의 영광에서 써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엉뚱한 데 초점 맞춥니다. 매스컴이나 그런 데 보면 이중직 11조 뭐 유신론적 진화론 지금 전체적인 뭐 유스엔조이나 뭐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흐르는 내용과 거의 팟캐스트에도 보면 흐르는 내용들이 1, 2위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지적이고 진보적인 것처럼 사랑이며 품는 것처럼 이 무서운 흐름 가운데 계속 나가면 대형교회는 안 망한다고요? 튼튼할 거라고요? 역사적으로 유럽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일 것입니다. 나는 이런 교회에 그런 직분자를 세우는 이런 모습들 한 영혼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으로 그러니까 몰이성이 아니라 초이성.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의 그런 영적 분별력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한 직분자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데 직분을 통해서 상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 직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의 피를 받으십시오. 나가 전도하십시오. 못하겠건 기도라도 하십시오. 우십시오. 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난 몰라, 은혜지. 나를 비워하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치열하게 이성과 지성과 하나님에 대한 영성. 그래서 참된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분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중세시대의 직분자들, 목사들, 위 교황,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했습니다. 성직 매매, 교회 세습, 잘못된 구원론, 요새 무슨 이신칭이를 뭐 톰 라이트에 무슨 다시 오신 뭐 이신칭이? 뭐 로마서를 새롭게 본다. 뭐 그런 것들이 막 신학교 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안에서 유행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론. 잘못된 구원관. 아, 자기는 의롭다 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아름다운 11조의 전통과 새벽 기도와 기도를 무시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중직, 하나님 주신 그런 소명으로서 죽도록 충성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굶어 죽으리라. 이런 영적 야성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함에 너무 취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소망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부흥에 대해서 책을 옛날에 읽었을 때 항상 앞절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이 암흑 시대에,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에 그가 기도하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애통하니 그 작은 씨앗과 불빛 전국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치열하게 이성적으로 치열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한 진리를 세우기 위한 분투를 하십시오. 나를 비워가 가만히 멍청하게 은혜하고 있는 것이 그게 나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아, 이 부분은 또 오해를 너무 하지 마시고 균형 있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너무 산만하게 여러 가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답은 항상 같습니다.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기도, 주를 의지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죽어가는 그 암흑시대의 중세 교회를 다시금 세웠습니다. 다시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신중세시대처럼 지금도 세습과 성진 매매와 교회가 붕대는 것 같지만 교회의 그냥 퉁퉁 불어 터지는 교회의 살찜과 잘못된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여러 가지 비판들, 이중직이니 11조니 새벽기도니 이상한 비판들과 대형교회와 작은교회를 나뉘면서 서로 다투게 하는 이상한 움직임들과 정치적인 세력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다시 말씀 속으로, 다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다시 참된 진리인 이신칭의로, 참된 구원관으로, 성화로, 거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 저도 부족합니다. 게으릅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것이 주여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주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대한 사랑. 아마 그 담직질이 높아서 이건 또 그럼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과 또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러 가지 그런 성품적인 것과 체질적인 것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화하며 예수화하며 아름다운 모습 세우시며 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저도 써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도마를 순교자로 의심 많은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그런 베드로를 굳건한 교회 반석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날뛰는 사도 그 바울을 주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인도로 보아너게처럼 그 화가 많은 저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소서 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꾸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구할 때 아버지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와 양누리교회 공동체와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다시 말씀과 기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다시 신종교개혁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그 어둠 가운데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다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로 나아갈 때 놀라운 부흥과 생명이 일어났듯 우리에게도 그 모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금 은혜로, 다시금 성경으로, 다시금 축복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